지식이 필요해. 성큼 나가본다. Twilight the city of the night. 아무도 모르는 곳에 스쳐오는 라떼 향기. 인파 속에 묻혀. Twilight the city of the night. 네가 기댄 그 스트릿 라이트.